되고 소중했던 우리 풀었던 나를 기억하면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그